무슨 얘기를 해볼까 무슨 말을 써볼까 수도 없이 고민하다 한 글자 적었다가 다시 지워도 보고 하염없이 생각했던 날들 글로 써내려가 만큼 그리워하다가 네 생각에 취해서 잠들고 냈는데 이 바보야 옆에 있잖아 셀 수 없는 날들을 그리워했던 밤들을 애태웠던 사람 그 편지에 보다가 괜히 한번 웃어보고 설렘 마음에 취해서 너만 생각하다 보면 하염없이 가슴이 메어와 꿈에 그리던 너 이제 내 앞에 있는데 너를 속에